않아도 빛이 나던 그 사람, 숨 쉬는 그녀를 나는 사랑했었고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만 싶었죠. 그대를 어떻게 잊고 사나요? 평생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니까 이별인 아픈 마음은 남에게죠. 그대 사랑하라니까. 그대 싫어하던 술을 혼자 마셨죠. 잔소리도 이제 들을 수가 없네요. 갑자기 또 울고 눈물 나도 많네요. 그댈 잡지 못한 난 너무 미워서 하루